태양절을 맞으며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지식인들에게 학위학직이 수여되었습니다. 11일에 진행된 수여식에는 전광호 내각부총리, 지식인들이 참가했습니다.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결정이 전달된 다음 국가과학원 실장 문호, 농업연구원 소장 김치용에게 원사칭호가,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실장 심용렬 등에게 후보 원사칭호가 수여됐으며 많은 지식인들에게 교수, 박사, 부교수, 석사의 학직과 학위가 수여됐습니다.